2부 시간에는 회전과의 추억을 가슴에 많이 묻어두고 사시는 전도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소개라면 필리핀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정입니다. 아, 예, 정형제님. 오늘 장례식 참석하신 거죠? 어제부터 쭉. 네. 좀 소회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마음이 정말로 슬픈 마음, 가누기 힘든 그런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과의 추억은 좀 많이 간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추억은 너무 많죠. 많고 또 그 회장님께서 이제 회장님의 멘토, 멘토를 통해서 많은 변화, 인생의 변화, 변화와 역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뭐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이제 구원받은. 아, 회장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회장님이 이제 직접 그 진행하시는 전도 집회. 아하. 예, 그건 1970년 저기 하기 제2회 하기 수양회 그 하양 농장에서. 와, 그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그 회장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성교 교회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감리교 이제 집안인데 그 아버님이 이제 회계 속장님, 그때로 속장 집사님 그런 직책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셔서 어릴 때부터 이제 손잡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그 고등학교 그때까지도 이제 교회에 정말로 착실하게 다녔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일이 닥쳤어요. 일이 닥쳤는데 그 아버님이 아버님 친한 친구분의 빚보증을 써주신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IMF가 온 셈이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고향이 이제 강원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전혀 남모른 곳에 아버님께서 부끄럽다고 노동일 해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젠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부끄럽다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곳에 이사 간 곳이 바로 이제 포항이었어요. 포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 중학교 3학년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또 가정도 그렇고 아버지는 또 새벽에 일 나가시고 어머니는 또 저녁에 들어오시면 또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불평 내지는 이제 늘 이제 그 불화 속에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고 사춘기 시절인데 그때 정말로 기운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이제는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 학교 공부는 뭐 뒷전이고 그냥 학교 다니고 학교 공부에는 뭐 전혀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가정에 이렇게 파멸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 이제 우리가 이사 간 집에 옆방에 사시는 분이 포항 그 경찰서에 경찰관이셨어요. 순경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했던 데가 거기 이제 포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이제 따라서 나가게 됐고 거기가 바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구원파 그 교회가 됐던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1년 다니고 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교인들 되시는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비도 부담을 해주고 또 이래 데리고 가서 그 집회를 이제 참석한 게 바로 하양 수양회였었어요. 예. 그럼 당시에는 구원 받지 않으신 상태로 1년간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도 예. 좋았었습니까? 예. 교회 가는 게? 그 교회 가는 것은 이제 왜냐면은 마음이 너무 그 허했기 때문에 예, 누구 그때부터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선 이 자신감이라든지 기 뭐라죠 기력이라나요 그것이 푹 빠지니까 예, 내성적이 되고 이제 말이 없게 되고 친구들도 안 사귀게 되고 집에 오면은 복잡하고 그 밖으로 돌고 싶고 예. 그렇게 밖으로 도는 게 이제 주로 가는 게 이제 그냥 도서관 주변에 이제 있다가 밤늦게 와서 이제 예, 지내고 정말 이제 암울한 예, 캄캄한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런 시절에 일요일 날 가는 것은 그래도 가면은 하나님 말씀, 예,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때 예, 그래서 일요일마다 다녔지만. 뭐 구원이 뭔지 또 성경의 내용이 어떤지 그냥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이제 어른들 따라서 제 또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따라서 이제 틈에서 그냥 이제 일요일 날 참석하고 집에 가고 일요일 날 참석하고 집에 가고 하다가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게 된 거죠. 예. 내 또래도 없고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 섞인다라는 건 그 지금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정말 그때는 좀 많이 마음이 엄청 이제 공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예. 그렇고 이제 어머니가 강하게 예. 예.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장 마음을 상해하시고 가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라도 같이 가서 안위를 받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같이 따라서 어머니랑 예. 그럼 같이 계신 예. 거군요. 어머니는 나를 잡고 또 나는 또 어머니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그럼 어머니하고 어떤 분이 먼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그 수양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사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숙제가 됐죠. 숙제가 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고 난 초에 그 포항 그 문화원에서 그 유신과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병헌 회장님이 강사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강연회가 있었어요.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한 2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집회였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때 예, 어머니가 이제 참석을 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예, 그리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마음에 너무 기쁘시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모셔. 그 아버지도 평소에 네. 어머니한테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던 터에 어머니가 이제 정말 좋으니까 가봅시다 하니까 예, 따라 나셨고 동생 남동생 다 그때 해결이 됐어요. 다. 예. 아무튼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어머님이셨네요. 네. 구원 받자마자. 그렇죠. 제 마음에서 가장 내 마음에서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제일 예, 먼저 생각이 났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구원파 안에서 전도인이 되고자 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그때는 전도인 까맣게 생각도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일 앞에 미래 내가 대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진학반 그 학교에는 진학반하고 그 취업반이 있어요. 네. 그 포항의 동지상고라고 네, 네, 네. 저기 그 뭐 유명한 그 예, 학교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네. 그 취직반 그다음에 진학반 이렇게 나뉘게 돼요. 네. 근데 뭐 진학반은 생각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반으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그냥 가방만 들쳐 메고 다니고 그런 정말 희망 없던 때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예, 붕 떠서 그렇지만은 또 부모님 떠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참 힘들게 살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수양회 참석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180도 바뀌었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 그 구절이 뭐였냐면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있죠. 네. 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된 그 내용이 되는데 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 유회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태초부터 그래서 그 시간표를 쭉 그려놓고 성경의 내용들을 예 성경 내용들을 아담 때부터 예, 아담부터 마지막까지의 예, 하나님의 프로그램 성경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저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예, 설명을 이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던 저도 첫날부터 자세히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 하나님이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 속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율법의 얘기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던져주신 율법의 얘기와 그 다음 때 예수님이 오셔서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또 법을 공표하신 내용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그 일주일 동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동안 전에 하나도 몰랐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아담 안에서 이뤄진 자구나. 아, 죄인으로 떨어진 자였구나.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속에 예, 빠지니까 그 다음 얘기들이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예, 제대로 마음속에 이게 잘 받쳐지질 않았어요. 그게 너무 너무 그게 커서 전혀 그 생각을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희망이 없던 나였는데 그보다 더 희망이 없는 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었구나. 아담 안에서 나는 분명히 이뤄진 자 속에 있지. 왜냐하면 죄가 죄를 지어왔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뤄진 자 속에 있지. 예, 그 부분이 의인의 어떤 그건 내 희망이지 감히 그 말씀을 그 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갔는데 이뤄진 자라는 그 말씀을 쭉 첫날부터 듣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예,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가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침례 받으러 그 이후 이제 인근에 있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가다 침례 받으러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이제 숙소에 그때 이제 숙소가 그 조촐하긴 했는데 거기서 혼자서 이제 계속 성경을 복습한 거예요. 메모해놨던 걸 가지고 복습하고 또 복습해도 이 마음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 죄인이 된 나,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 죄를 그래서 계속 짓고 지어왔던 나, 계속 짓고 있는 나, 앞으로 계속 지어가야만 되는 내 현재 그것이 하나의 운명처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예, 밤새도록 성경을 복습을 하고 그 이튿날 다 가고 나서도 아침도 안 먹고 계속 복습을 하다가 야 오늘 마지막인데 이대로 집에 가면 또 죄를 짓는데 성경 말씀 예? 또 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데 야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답을 못 찾고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냐 큰일이다 해서 이제 봐도 그게 예, 성경 66권을 그 하루 아침에 그거 봐가지고 그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성경을 툭 예,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마음에서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예, 포기가 되는 게 아 역시 나는 예, 그런 종류의 예, 사람인가 보군요. 희망이 없군요. 아유, 그 지옥 가라시면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두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거기 숙소를 나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앞마당에 두세 명이 앉아서 또 이게 마지막 뭐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상담을. 성경 상담을 두세 사람이 앉아서 이래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한두 사람은 앉아서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뜻 딱 한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그거 딱 들릴 때 어릴 때부터 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얘기가 순간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에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에 한 레위인도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갔으니 요 내용이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얘기였었어요 그 얘기가 싹 그려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으로 탁 예,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웃은 누구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불쌍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 뭐 이렇게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땐 그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 모습에 있던 그 사람 나도 포함한 이미 용서를 하시고 예, 구원을 해놓으셔서 교제케 하시는 곳 주막에 데려다 주시고 했던 그런 나중에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됐구나 살았구나 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의로워졌구나. 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구나. 이제 뛸 듯이 기쁜 순간에 침례 해가지고 이제 침례장으로 그냥 그 순간 또 이제 막 달려갔던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그 황토물이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침례를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구절이 그 내용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그 구절이 되세요. 아. 참 신기한 게 45년 전 일이거든요. 예. 네, 어제처럼 얘기를 하시고 예. 그게 표정도 예, 기억에 예. 지워지지 않는 그 힘이 예. 참 우리가 이렇게 구원파가 가진 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굉장한 큰 예.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꼭 깨닫는다는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내 문제와 결부해서 그것이 예, 말씀 속에서 적용이 될 때 예. 믿어지는 내 거구나. 믿음으로 오더라 이거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로 된 내용을 보면 faith come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aith comes. 믿음은 온다네요. 예. 믿음이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word of G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은 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예, 여기에 안 와 있으면 네. 그것은 예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예.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내는 게 사랑은 오늘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예. 저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뭐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서로 예. 사랑하라도 똑같다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밤하고 그 이튿날 아침하고 그 성경을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 하다가 성경 던져놓고 예? 툭 찔러주고 예. 나오다가 그 얘기가 탁 들리자 그 예,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달려가서 침례를 탁 받고, 예. 그게 야.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저는. 표정만 봐도 예, 너무 생생합니다. 예, 1970년 8월 야. 8일 오후 1시. 정말 그거 잊을 수 없는, 예. 날이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예. 살고 계시고, 그렇죠. 살아갈 거고.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힘으로 전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겁니까?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 많은 세월 왜냐하면 저 같은 그때는 학생이었고 예. 그 전도인 감히 꿈도 못 꿨고 아. 그다음에 제가 장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을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문제가 생겼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빵 문제가 매일매일 그 생존에 빵 문제가 가장 절실한 분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네가 뭔 말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다 잘 믿고 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 주실 수 있을 상황이 뭘까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6개월, 1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예, 이제 우수한 성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졸업 3월 2월 28일 그때쯤 졸업을 했는데 3월 달쯤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 유신과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그 강연회가 있을 때 이제 예, 유회장님 오시고 여러분들 오시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가족을 초대를 하게 됐고 거기서 또 성경 말씀도 들으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해결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년 묵은 그 숙제가 그때 한꺼번에 온 내 온 가족의 내가 가장 염원했던 그 가족의 구원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온 가족이 정말로 같은 동일한 믿음 예, 그걸 가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그런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정리가 이제 되기 시작했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꺼번에 다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네. 소망이 이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니까, 바뀌니까 이제, 예, 그동안에 예, 들어왔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저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있는 예, 그런 내용처럼 많은 내가 들어왔던 많은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회장님하고 좀 자주 만나시면서 얘기하게 된 뭐 계기는 있습니까? 뭐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처음부터 네. 가끔 이렇게 하실 때마다 긴 이야기는 설교 속에서 들을 수 있었고 짤막짤막 그때 어떤 이 어드바이스 같은 거 코멘트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이래 하면 어떨까 뭐 이래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러면 참 덕을 볼 거다 네. 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표현으로 뭔가 모르게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뭔가가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에 어드바이스를 해 주신 것이 예,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사람이 바뀌게 만든 예. 뭔가 모르게 그 인생 행로가 이렇게 변화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몇 건이 좀 있어요. 예. 한 건만 소개해 본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또 죄 짓잖아요. 네. 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질 때 이상하다네. 구원 받았는데 죄 사함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지? 예, 그래서 탁 하나씩 둘씩 쌓이잖아요. 이게 네, 네. 예, 그게 이제 예, 문제가 이제 점점 네. 예, 깊어져요. 그러면서 또 학교 생활은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또 어느 누구한테 상의를 하거나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이 또래들이 없고 어른들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만 이렇게 이런 것을 겪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묻고서 계속 지나가면서 공부대로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 이듬해 졸업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처음 이제 그때 서울 여상에서 집회를 가질 때 일요일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일요일 날 그때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그 5절부터 있는 말씀 있어요. 본문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서 이제 찬송하리로다는 그 그 말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본문을 읽고 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마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송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내 양심 깊숙이에 아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 예 그런 것들이 쌓여 왔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감사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찬송이 있습니까? 한 그 말 한 마디 그 다음에는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 예, 가슴에 와서 그 말씀이 박힌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 가슴에 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진짜 성경 열심히 봤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 예, 그 말씀 한 마디가 예, 그때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도 이제 그 군에 가기 전까지 뭔가 예, 뭐 한 가지 더 배우려고. 예.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무엇을 어떤 기술이든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이해하고 그리고 습득해 놓는 것이 좋다. 언젠가 써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전에 이제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상고했었잖아요. 주산 부기, 예? 은행 부기, 상업 부기, 공업 부기. 열심히 했잖아요. 취직반이니까. 그 상고 개통이었지만 뭔가를 하나라도 뭔가를 더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군에 가기 전까지 이제 1년 그죠? 1년 75년도에 군대 가는데 1년 동안에 거기에 있으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예. 엄청. 말씀을 읽었죠. 군대 가서도 예, 군대 가서도 주머니에 신약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 성경 기도원 성경 놓고 이 포켓에 놓고 예, 5분 10분 휴식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 좀 계속 그걸 본 거예요. 예, 수십 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예. 계속 그러다가 이제 4개월 군사훈련 끝나고 그때 이제 공군 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4개월 군사훈련 교육 끝나고 2개월 기술 교육 받기 전에 휴가 외출을 해줬어요. 그때 대전 모임에 갔거든요. 대전 교회. 그런데 거기 일요일 날 유 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들리셨는지. 그래서 그때 반갑기도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진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재밌게. 그리고 딱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 있죠. 네. 말씀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냥 파노라마처럼 예. 그게 너무 재밌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군에 들어왔는지 군대까지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나서도 완전히 그 성경 자체는 이해가 되고 연결은 됐지만 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까지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2개월 기술 교육까지 마치고 자대를 떨어질 때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K2. K2로 떨어졌어요. 대구 비행단. 그래서 대구 비행단에 와 있으면서 또 대구 교회를 가니까 또 회장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일요일만 되면 가서 말씀 계속 하시니까 그땐 또 그 말씀하시는 억양이 엄청 빨랐어요. 네, 엄청 예. 빠르셨죠. 그거 재밌게 듣고 또 오고 그랬는데도 성경 말씀은 계속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성경을 볼 때는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다가, 교제 속에 와서, 말씀 몇 마디 이렇게 듣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겪고, 돌아서서 또 다시 또 이렇게 군대로 가는 속에서는, 말씀이 또 이렇게, 예, 이제 이해가 돼. 이해의 눈이 더, 예? 이해가 더 많이 되는, 예,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야, 이건 교제 속에 함께, 예. 있어야 그것도 말씀도 열리는구나. 그 맛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마다 안 빠지고 올 수밖에.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올 수, 오는 것도 이제는 부족해서 이제 수강증을 끊었죠. 외부에. 그래서 외부에 수강증을 끊으면 학원 수강증을 끊으면 공군 비행단장이 특별히 저녁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외출을 해줘요. 그럼 학원 끝나고 이제 예, 또 교회 가서 또 이제 말씀드릴 땐 듣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오고 또 자전거도 한 대 사고 뭐 이러면서 지나는 동안에도 이게 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할 때 그게 아직 안 해결 안 된 거예요. 말씀은 이해되고 예, 좋고 이게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마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그 이제 더 성경을 더 보아가면서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분명히 구원받을 때에 평화가 있었고 죄사함 받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밝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꽉 잡고 이 문제점을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그게 한 몇 년이에요. 그게 몇 년을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만세 예, 하고 성경책 또 놓고 세수대야에 손을 씻으려고 이래 하는데 한마디가 탁 지나가네요. 말씀이 아. 탁 포기했은 포기를 하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이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예, 내 문제를 풀어줄 말씀이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부르짖어 절규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어, 죄에서 피할 수 없는 예, 피할 수 없는 도저히 가망 없고 희망이 없는 내가 거기 달려서 부르짖어야 될 그 절규를 아, 2000년 전에 그분께서 해주신 모습이 그냥 뚜렷하게 딱 선명하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네 개 짓고 그래서 죄가 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많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신 것으로 어? 어, 이해를 하던 그것이 통째로 죄인 된 내 자신 예.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그렇게 해서 예. 고통을 받고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 그 자체가 통째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나를 예, 죄인 된 나를 예,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그냥 그때서야 예, 확실하게 예, 이제 예,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오니까 그때 5월이었어요. 5월. 네, 버드나무 가지에 네, 잎이 피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새들이 웃고 꽃들 꽃도 맥, 앞에 펴 있고 모든 게 이게 완전히 그 낙원 같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회장님께서 어, 그때 말씀 첫 마디에 찬송하리로다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찬송이 있습니까 할 때. 없거든요. 했는데 이제 됐거든요가 된 거예요. 아, 딸 늘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어, 그때 이후로 예,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예, 처음 이제 그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육신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그때 거기서 이제 예, 십자가에서 다시 예, 처리되는. 예,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예, 그냥 인간적인 뭐 말 몇 마디 충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물 한 따뜻한 물 한 잔 더 주고 뭐 이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 예, 영혼을 송두리째 예,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그 힘과 용기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그래. 저도 가끔 지금도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예, 자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게 예, 분명하게 그것이 예, 비춰지지라.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정말로 그것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거기에다가는 그 대답에는 아직까지는 예스 됐거든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생활 속에서 그런 채찍질할 수 있는 예, 좀 더 일깨워줄 수 있는 내가 일깨워졌듯이 예, 일깨워지는 그런 예, 일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이제 네. 그게 마음에 진정한 찬송이 없다라는 걸 알 때 예. 아, 예수님에 대한 그 내 마음이 딱 고정화돼 있어요. 뭐냐면 우선 두렵고 엄한 사람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처럼 느껴지고 예. 왠지 이렇게 감사함보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 남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데 아, 나는 아니야 좀 내가 좀 변하고 와야 돼라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이 함께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할 때 그 단어 있잖아요. 진정한 평화라는 거는 내가 전에 생각했던 마음이 예수 믿어서 편하다 하는 그거하고는 이거 이 평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평화더라 이거죠. 네, 이건 네. 전혀 맛이 다른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예, 그거 전혀 다르더라 이거죠. 예. 지금 정형진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과의 예. 추억은 대부분 성경에 예. 알아지는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그때 회장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용기도 없었고 가까이 예, 가까이 갈 용기도 없어 그냥 이제 멀리서 예, 말씀의 말이 귀를 기울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렇더라도 정형재님 인생이나 영혼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멀리서 들었던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필리핀에는 언제 가신 겁니까 선교사로? 필리핀 2004년 6월 한 10년 됐네요. 예, 10년 됐습니다. 저는 정형재님을 처음 뵌 게 이제 부천 전자사업부에 계셨을 때 CUG라는 걸 이제 운영을 좀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에서 대학생 때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계속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으로 봤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 건강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아 보이시고 와 저분이 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못 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이렇게 너무나 큰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좀 긴데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를 앓았거든요. 당뇨를 앓은 것도 한국에 있을 때. 예예. 예. 당뇨를 앓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당뇨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안면신경마비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 나이 40살 때. 만 40살 딱 될 때 안면신경마비가 왔어요. 어느 날 그 양치질 하는데 양치물이 떨어지고 식사를 하는데 밥이 흘러내려요. 이제는 식구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기가 명구스러워요. 그래서 혼자 돌아 앉아서 먹고 입에 잡고 싶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 이게 이쪽이 마비되니까요. 한쪽만?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당뇨로 인해서 왔다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안면에 신경 마비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잡느라고 한, 예,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제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났어요. 또 이게 풀렸어요. 어디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직업으로 인해서 온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그 전에 그 당뇨가 걸리기 이전에 그 일, 제가 맡았던 일이 해외 무역이었거든요. 그 해외 무역이니까 해외에 가서 바이어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공장을 돌리려면. 예.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주 쪽에, 예. 이제 그 회사 들어간 건 81년도에 들어가는데, 83년도부터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영업 무역을 하게 됐어요. 그 무역을 하게 됐고, 거기 가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아들 방문도 하고 이제 오다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또 바이아들 모시고 또 와서 또 공장 구경시켜드리고 뭐 이런 일련의 네. 무역활동을 하니까 이게 식사 제대로 못하죠. 잠 제대로 못 자죠. 시차 적응 안 되죠. 그런데도 이제 젊은 그 혈기가 있으니까 건강 기초 건강이 있으니까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당뇨로 이제 지병이 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죠. 예,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나 이런 예, 과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은 전혀 모르고 40세 때 되던 때 이게 딱 신호가 온 건데 워닝이 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또 이제 예, 뭐,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낫고 다시 또 이제 그 예, 또 이제 당뇨 계속 왔죠. 계속 치료가 됐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쉬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집에서 쉬세요. 막 일하지 마세요 하니까 사형 선고잖아요. 네. 예, 일하던 사람에게.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침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또 점심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또 저녁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매일매일의 하루가 당 수치 맞추는 쪽으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예,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지나가니까 한 달이 뭐예요? 한 3개월인가? 넘게 지나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있던 때에 이제 그 매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네. 예, 그 회장님께서 그 매매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침에 대한 얘기 강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빼곡하게 적어가면서 그때 제가 이제 서초 구역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나면 따로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장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 구부리고 앉아서 그 계속 대화되는 거 기록하면서 느낌에 야 이거 하면 되겠다. 매매라는 게 오래 심는 거잖아요. 오래 심어서 침을 최대한으로 많이 삼키는 이걸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예, 2002년도에 이제 그때 몸무게 85kg 있었는데 몸무게도 많이 나갔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02년도에 1월 달에 첫 달 매매를 하니까 3kg가 줄더라고요. 근데 몸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뭐 가볍다, 뭐 무겁다, 뭐 어지럽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kg가 줄어요. 그다음 또 한 달 지나니까 2kg가 줄고 또 한 달 하니까 또 3kg인가? 그래서 3개월 만에 65kg까지 내려간 거예요. 와, 20kg가 빠진 거예요? 예, 예. 와우. 예, 그렇게 85kg에서 65kg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했는데 당이 괜찮아진 거예요. 건강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때서 이제 유도 시작했어요. 유도 얘기 나오셔가지고 강남 유도관에 아침 새벽 5시마다 가서 유도했죠. 그때 이제 일기생들 지금 뭐 3단인데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아침마다 가서 유도했죠.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니까 검은 띠주고 또 1년 6개월 하다가 이제 필리핀 간 거죠. 예. 그때요 유도 1년 하고 매매로 하는 동안에 체중 빠진 것만이 아니라 온 몸의 기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예, 눈의 시력도 좋아지고 시력, 청력, 뭐 그다음에 이 맛, 예? 맛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고 좋아진 거죠. 약은 예. 그때 전혀 안 먹었죠. 약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 온리 매매하고 예. 운동만 가지고 예, 처음부터 약을 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측정해가면서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 약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이제 하나 줄이고 그다음에 또 하다 반개 줄이고 그 나머지 반개마저 줄인 거예요. 그 나머지 반개 줄이기 전에 야 이거 줄여도 될까 아. 했는데 그 하루 아침에 새벽에 심장이 그냥 막 예 꽝꽝꽝꽝 꼭 저기 침대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혈당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약 요거 줄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오히려 이제 아 이제 이거 줄일 수 있구나 하고 줄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지금까지 없는데 예, 그래서 그 매매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도를 한 1년 6개월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 가기 전에 몸 상태가 아주 예. 최고의 상태에서 아주 예, 좋은 가거든요. 상태로 갔어요. 그 매매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정도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매매 씹는 거는 어떤 식으로지? 매매 씹는 거의 가장 애로사항이 가장 단순한 일인데 가장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삼켜지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 턱의 위치를 네. 목구멍의 위치보다 조금 낮춰서 씹을 때, 네, 약간, 약간이라도 그러면은 모든 씹은 음식들은 아래로 내려, 앞니 있는 쪽으로 모이게 되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예, 침에 충분히 씹고 이게 배합하고 해서 충분히 침에 녹아들 정도가 되면 국물만 삼키는 거죠. 짜서. 그리고 여기 입 앞에 모여져 있는 찌꺼기들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밥을 또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섞여서 이래 하면 앞쪽에 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침에 의해서 삭고 녹고 약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다가 맨 나중에 가서 마지막 번에 가서 지겨우면 휴지에다가 툭 뱉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일어서면 그럼 그때 식사는 국물만 먹은 거예요. 액상 형태로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고형물질이 있는 것은 하나도 넘기지 않은 거가 되죠. 그러니까 장에 들어가서 박테리아 밥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줘도 되는 거고, 가스가 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파생되는 그 이익이 있잖아요. 고기에 저는 이제 노하우라고 봐요. 어우, 재밌네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되는 걸로 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셨었던 상태에서 네. 약을 아예 안 먹고 지금까지 이제 정상이 된 네. 거는 이게 알려지면 많은 제약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 그거는 제가 겪어서 그거는 그 어떻게 먹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 그 먹는 방법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여전히 매매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매매는 그동안 이제 반칙을 많이 했죠. 아, 반칙을 예, 현지에, 하시고. 예, 현지에 가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 이제 또 왜냐면은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매매하면 솔루션이 그 답이 해결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상 신호가 올 때 해결안이 있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반칙을 좀 자주 했어요. 솔직히 필리핀 가게 된 거는 뭐 이렇게 가게 된 저는 필리핀에 네. 해외 무역을 하면서 수없이 해외 여행했지만 필리핀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취급했던 상품 자체가 컴퓨터 관련 기기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장이 선진국 지향이에요. 네. 그래서 미주나 캐나다나 유럽 이렇지 필리핀은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필리핀으로 가게 된 그 선교 일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계기가.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꿈이지만 예,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이제 그런 꿈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군에 있을 때는 곧잘 말씀을 전했어요. 군에 있을 때. 네. 예. 그때 이제 그 군에 있을 때는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예, 군 저기 병영 밖에서 예, 관사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처럼 직장이나 똑같죠.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군에 있을 때는 전도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이제 회사 들어와서 무역하고 활동하고 뭐 바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좀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았냐면은 전도는 예,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예, 전도하시는 분의 전유물로 하고 나는 생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맡아져 있는 맡겨져 있는 이 일을 충실히 하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몫은 하지. 예. 거기에 이제 안주를 하고. 아, 그렇죠. 예. 대부분의 생각들이. 예, 예.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지내다가 제대해서 이제 예, 직장에 들어오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전도하는 일 자체가 아니니까, 일이. 예,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전도하는 그 일은 서서히 멀어지고 일에만 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새로운 일이었으니까. 예. 새로운 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생산을 맡았어요. 생산을 맡다 보니까 생산 공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재를 맡게요. 그럼 자재에 대한, 예? 자재에 대한 그 전자자재이기 때문에 전자자재에 대한 전문성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구매. 그 수입을 하려니까 또 무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또 센터에 격을 올려가지고 또 그쪽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무역 공부를 하게 됐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너 영어도 하고 생산도 거쳤고 자재도 거쳤고 구매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너 영업 좀 해외 영업 해도 되겠다요. 영어도 좀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나 영어 못해요. 영어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이 더 불떨어졌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해외 쪽으로 해외 무역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는 마음이 이제 식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철을 탔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 지금 타고 가는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많지는 않겠지. 그렇고 내렸어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 아차 생각이 저 사람들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저대로 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은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지?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내 문제점이 탁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 생각하고 내리더라 이거죠. 그 마음에서 아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네, 이 마음이 옛날에 그런 마음이 예, 식어졌구나. 아, 이게 뭔가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 구원. 그리고 나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탔는데 택시 타신 분 운전기사 뒷머리 뒷모습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오늘 받았을까? 만약에 못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냉랭한 거야.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엄마, 예, 어머니, 예, 했던 그 마음이 아, 내가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주세요 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예, 베개 예, 베개 위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말씀 거기에 예, 그 문제점이 이제 발각이 됐으니 발견이 됐으니까 그거를 예, 전도하는 마음을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몇 개월 갔어요. 그러다가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속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그려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제 그, 예?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게 예, 이제 예, 와 닿은 거예요. 그 수양회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출근하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 가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만약에 다 구원이 아니라면 아니면 그 중에 반 아니면 반의 반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영원한 예, 영원한 형벌의 길인데 안 되지. 그런데 거기서 붙들고 외칠 수도 없잖아요. 예,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그럼 또 뭐 미쳤다고 할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 연결되는 상황이 없이 나는 내려야 했고 그 기차는 가야 했고 내가 스친 그 사람들 오늘 아침에 스친 사람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어느새 그 내가 간구했던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됐구나 하고 이제 이 마음이 생겼구나. 아 주님께서 이 마음을 살려주셨구나. 예? 그 찬송가 늘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 하나가 그 하나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게 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 내 마음을 적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이게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예,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다가 친구를 이제 불러야 돼요. 친구. 예, 내 친구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예, 밥 먹자. 왜냐하면은 걔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진하게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예, 교회의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와라.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나한테 갖고 있겠죠. 구원파 뭐 예, 기성교회 장로니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니까 친구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저런 너 잘 있니 어땠니 뭐 어쩌니 옛날 얘기도 하고 다 좋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쪽 생각에서는 야, 너 옛날에 전도하려고 많이 외웠던 말씀 많이 까먹었잖아. 그 다음에 좀 더 너도 준비가 필요해. 지금은 아니야. 이제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도 맞긴 한데. 하면서 이제 쭈삣쭈삣. 아이, 밥 다 먹고 계산하고 택시 태워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왜 말을 못했지? 전에는 그렇게 쉽게 잘했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했지?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마음은 태산인데 마음은 이게 가득한데 그 다음에도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내 문제점은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입이 무거운 거. 그 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주 가죽 부대 같다고 그랬잖아요. 터지기 직전에. 그것처럼 마음에서는 원인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게 입이 안 열리니까. 그러다 하다가 하나님 저를 약 올리시나요?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좀 열어주시지. 왜 입은 입이 도대체 내가 열고 싶어. 이게 잘 안, 잘 안 돼요.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선뜻 이게 잘 이야기가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자 생활 집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금수원에서 3일 동안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하고 참석을 했죠. 첫째 날 듣는데 이게 완전히 나를 위한 집회 같대.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바랐던, 예. 그 둘째 날 딱 될 때 회장님께서 내가 입을 열 수 있었던 구절을 하나 있는데 그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예! 근데 신명기 딱, 예, 신명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 말이 내 입에 있고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딱 읽을 때 그렇지 간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도에 무슨 놈의 테크닉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나누는 거지. 예. 그것이 전도지. 이렇게 그 자세한 얘기 나오면 그건 뭐 또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테크닉이나 방법이나 뭐 많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실을 함께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쉐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서 이게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앉으면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꾸 이제 옆에서 이제 누구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럼 가서 이야기 해주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뭐 병원에 이제 환자들한테도 병원에 많이 갔어요. 성모병원이고 뭐고 그다음에 집에 암 환자 계시는데 희망이 없대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분한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방 들고 성경 가방 바꿔가지고 이제 전도인의 자격이 아니라 평신도 쉬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연히 그렇게 정말 실천한 거예요. 평신도 복음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쭉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때예요. 그때 단순하게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인데 해결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런 행복의 그 기쁨을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데 이제 또 탈북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탈북자들이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이제 영업하는 데니까 영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영어 공부 가르쳐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니까 탈북자들이 대부분 경계하잖아요. 많이 이게 지금 뭐라죠? 이게 적응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주면서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해주니까 관심이 있어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사람들한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아이, 그 성경은 사실이다. 테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 7, 8명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권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예, 연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방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재정이 잘 안 좋고, 이게 그 이스라엘 소프트웨어인데 이스라엘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더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권 사모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 소원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제 나이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제 반평생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돈 버는 일에만 주력해서만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전도하면서 사는 삶이 됐으면 참, 그게 제 꿈입니다. 직접, 예, 간접적으로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거는 양이 안 찹니다. 이제는 예,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 꿈을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예, 어느 날 이제 그 예, 자꾸 이야기가 예, 진행이 되다가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대요. 예, 그 누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필리핀에 공부하러 간 어떤 형제가 예,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그 테이프를 성경 테이프를 가지고 갔는데, 그 자기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분이 상담을 원한대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권 사모님한테. 그 옆에 마침 제가 있었어요. 여기 저기 예? 정형제 있으니까 전화 통화하라고. 그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 전화로다가 준비하자고, 우리가 전화를 할 테니까 성경책 꺼내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성경책 꺼내놓고 전화로다 상담을 한 거예요. 영어로. 예, 영어로. 전 이제 무역을 했으니까 영어로, 그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한 2시간을 한 의문점이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성경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풀렸다고. 그러면 이제 간증서를 하나 간략하게 써서 이메일로 한번 예, 보내봐라.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왔는데 또 소식이 그 사촌 여동생이 또 말씀을 들었는데 상담이 필요하대요. 또 가족도 있대요. 그러더니 이제 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이제 예, 받고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 예,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기서 그 호텔에서 미팅룸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매주 저녁마다 집회를 했는데 24명이 첫 집회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 전도가 계속됐고 오늘날까지 10년이 된 거예요 벌써. 예.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24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뭐 숫자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들만 1,000명이 넘어요. 예. 목사님들만. 우리 예. 한국보다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와, 그 목사님들 한 사람당 교회 숫자세 곱해보면 알겠죠. 예. 수축이 가겠죠. 예. 전 필리핀 전체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기가려 있어요. 예. 목말라 있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 차근차근히 예. 설명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냥 생명수 같은 거죠. 예. 예, 오늘 좀 이렇게 장시간 정형제님 이렇게 진솔한 간증 대화 네.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제 자신 부끄러워집니다. 별말씀이요. 정형제님 어떻습니까? 우선 저도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복음을 알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이제 얼른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기도죠.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를 몸으로 좀 실천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오늘 그 유 회장님 장례식 소회를 듣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뭐 음성 편지라도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회장님께 지난번에 베르사유 그 전시에 다녀와서 그 베르사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이게 이 보는 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이런 예, 어릴 때부터 가장 또 삐뚤어지기 쉬운 나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 그렇죠. 17살이면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또 환경 자체가 엇나갈 환경이었고요. 네. 그때 우리 학교의 취직반 쪽은요 거의다가 반 이상은 공부 안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너무 험악하고 쉽게 탈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 계속 예,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무역부에 들어가서 해외에 예? 해외 가서 무역을 하고 무역 상담을 하고 독일 지사에 가서 또 그, 해외 지사의 주재원이 돼가지고 거기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영업 활동도 하고 또 미주 캐나다 이렇게 해서 또 뭐 몇 년 동안 이래 그런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로 보면요. 거기다가 또 뭐 전도인 전도하는 뭐 선교사요. 꿈 간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둬라. 해두는 게 참 덕이 될 거다. 그다음에 컴퓨터든 뭐든 그래서 전 에어컨 냉동기 기술이라든지 용접 기술이라든지 뭐 보일러 기술이라든지 뭐 전기 전자 컴퓨터 다 배웠어요. 그 무역을 할 때 제가 팔고 판매하던 상품이 칼라 모니터인데 고해상도 그 고해상도 칼라 모니터인데 거기에 있는 개발실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회로도를 다 외웠어요. 그 개발실 직원도 외우지 못하는 회로도를 다 외우고 그 부품 하나하나의 성격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QC 공부, 생산 공부 그쪽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다 했으니까 해외 가서 상담을 해도 제 혼자 결정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델리버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경쟁력이 훨씬 앞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딱 좌우명처럼 제 가슴에 박힌 것이 하나가 회장님이 이제 오셔서 크리스마스 때나 이때 오셔서 강연을 해 주시잖아요. 네. 강연해 주시는 속에 한마디 딱 들어온 게 내가 여러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꼭 한 가지 억압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헛시간 보내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헛시간 어떻게 하면 안 보낼까?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씀.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때 83년 당시에 그 퍼스널 PC 나오기도 전에 미국에 거기 일하러 거기 갔다가 거기서 그 애플에서 나오는 엑셀을 그때 거기서 배웠어요. 그때 컴퓨터 그쪽에 그때 이제 거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저 닥터 한 사람이 컴퓨터 박사였어요. 공학 박사. 그분 저녁에 모셔놓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거 닥치는 대로 헛시간 보내지 마라. 헛시간 보내 어떻게 하면 헛시간 안 보낼까? 책도 들고 다니고 뭐. 그냥 서점에 가면 한 10권, 20권 사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예, 그다음에 틈나는 대로 또 읽고 또 하고 이렇게 했던 게 무역 어느새 보니까 내가 무역 현장에 가 있었고 예, 어느새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입장에서는요. 에어컨 고치는 기술 하나, 용접하는 기술 하나, 뭐 하나 안 쓰이는 게 없어. 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줘. 여기는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부르면 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아니잖아요. 예,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인생이 뭐 변화 이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죠? 예. 그 한, 예. 한마디 한마디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예, 마음과 온, 온, 예, 인생을, 예. 대화 속에서 그게 예. 확 느껴집니다. 예, 다르게 예, 이렇게 너무 지금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아, 예. 지금 뭐 10분의 1도 말을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인데 이제 고, 지금 이제 물어보시니까 골자적으로 보면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예, 유병원 회장님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닌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평신도로서 복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정형재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동현 님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유병헌 회장님 이제 장례식을 치렀고 그분의 삶에 대한 이제 추억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랄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네 자신의 삶을 달아가면서 자신은 없어져 가고 조그만하게 동가리가 돼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해도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졌던 그 뭔가 남아있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산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시고 간 것 같거든요. 이제 똑같은 시처럼 그분이 놓고 간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또 열심히 달려갈 건가라는 게 이제 우리 숙제인 것 같고 제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는 네. 회장님 살아계신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몰랐지만 네. 그래도 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나왔을 때 이런 감사의 표현을 회장님께 한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해요. 예, 떠나시기 전에 이 내 그동안에 왔던 그 감사의 그 표현을 해드린 그 표현을 한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도 그 감사한 마음은 이제 평생 지니고 가겠지만 그 살아계신 동안에 예, 표현을 한 것이 너무 지금 예,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오늘은 우리 삶의 멘토이신 그분을 장례 치른 날입니다.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로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때론 억울한 누명을 안고 길고도 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누구도 원망치 않으며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비누 한 조각,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큰 재물도 아끼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달리기 선수고 앞선 선수의 바통을 다음 선수가 이어받아 뛰기를 바랐던 그분의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뛸 채비를 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